아유, 안녕하셨어요? 네, 뭐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좋아요. 네. 아유, 어떻게 잘 네, 예. 머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뭘 예. 그렇죠. 예. 예. 그냥 그래요. 하여튼 뭐.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네, 시작합시다. 예,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음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오,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손만 치시는 분이요? 어우. 네, 처음 뵙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왜 인사 안 했어요? 네. 아이고 뭐 보안이 아직 미연이신 것 같은데 네. 미연이시죠? 어우, 고개만 깜빡거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매자 대답하라고. 야, 좋다. 고개만 깜빡거리시고. 원래 몇 치세요? 앞에 원래 몇스 못 듣고 뒤에 치세요 만들었나봐요. 그래서 원래 몇 치세요 그러니까 더 못 들으셨나봐요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저런 행동을. 원래 몇 치세요 그랬는데 원래 몇은 빼고 그냥 치세요 그걸로 들으셨나봐요. 네. 하여튼 뭐 처음 뵙는 분인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연주해요. 네. 네, 연주 왔어요. 네. 자, 연주합시다. 남자친구 있으면 일찍 얘기해요. 대화 내가 뭘 물을 때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그럼 바로 끝날 수 있잖아요. 예. 네. 아우, 금방 더 싸고 좋은 거네요, 저거. 네. 자, 갑시다. 네, 갑시다. 네, 그럼 자,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이런 건 방송에 나가요, 또. 네, 황준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우리 애기와 만난 지 600일 정도 되었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너무도 보기 좋고 아담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먹성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이거 먹고 또 뭐 먹으러 갈까? 하는 그녀를 보면서 언제부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둥글둥글해지는 그녀가 이제는 저를 능가해 버렸답니다.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말은 잘하면서 몸은 좀처럼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담했던 그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울 애기 돌리도. 네, 이런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네, 호떡집에 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호떡집에 불. 예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아, 경험이 있어요. 예. 여자친구를 업어준다고 하세요. 무거워서 힘들 텐데 하며 거절을 해도 무겁긴 뭐가 무거워 하고 그대로 업어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업히면 바로 퍽 쓰러지세요. 그 뒤로 한 며칠간 몸살이 나서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나지 마세요.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겁니다. 예. 네. 야. 이거 진짜 충격일 것 같은데. 뭐 또 이렇게 며칠간 몸살이 나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또 와서 간호하시겠죠. 이렇게 뭐 물수건 얹어주고 허리에 물수건 얹어주고 그러다 보면 아마 업었던 여자분의 몸무게는 잊혀지고 그 손수건을 얹어주는 그 여자분의 손에서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 네, 멋있는 말. 팍팍한 초코칩이 달아주셨습니다. 애기가 600일이 되었다고요? 원래 애기는 생후 600일 때부터 왕성한 식욕을 보이기 시작하며 생후 천일 정도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성장기부터는 몸의 균형이 잡히며 자연스럽게 절살이 빠질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뭐 그냥 기적이나 재택하라 주세요. 어찌됐든 아우 네. 너무 재밌. 아,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짜 IQ 검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웃음도 갑자기 확 튀어나오지도 않죠. 막 이렇게 끄끄거려서 그죠?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음은 저벅 남편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저벅 남편. 전 연애 시절 우리 와이프 허벅지가 그렇게나 굵은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육상선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전 매일 밤 전봇대 밑에 깔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다가 답답해서 깨어보면 집사람의 다리가 제 몸을 누르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짱, 몸짱 다 남들 소리입니다. 그냥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쁘고요. 즐거운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 좋은 내용이죠. PS 참고 아이디에서 궁금하셨겠지만 저 벅은 저주받은 허벅지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오늘 말이죠. 아, 참네요. 자, 다음. 네. 아이디 애기란다 라는 분입니다. 처음에 그저 보기 좋고 아담한 체형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동그래진 그녀의 외모보다 그녀의 내면을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야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녀 역시 변한 듯한 당신의 태도 때문에 고민해서 더 먹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외모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뭐 박수 치셔도 됩니다. 뭐 치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아, 뭐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죠. 네. 건강에 뭐 해가 네. 될 정도로 살이 지지 않았다면은 네. 일단은 진짜 아까 김재동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네. 스스로 아마 알아서 네. 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아마 조절을 하시겠죠.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리고 안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아마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 뭐 두 분이서 같이 굳이 뭐 너 살 빼라 이렇게 그쪽에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기보다 예. 함께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건강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뭐 주말에 예.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예. 뭐든지 함께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예. 남자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리고 자기를 지켜봐주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니까 뭐 지금 같은 때도 서로 도우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